보이지 않으련다 잡지도 않으련다 싫다고 밉다고 가는 사람이 당신이 나빠서도 내가 나빠서도 아니었어 인연이 다 했을 뿐 느닷없이 찾아온 이별 참을 수 없는 슬픔 그러나 원망은 안 할 거야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그 끝이 다 했을 뿐 바람 부는 순천 만날 때 숲에서 아니련다 막지도 아니련다 싫다고 밉다고 가는 당신을 당신이 나빠서도 내가 나빠서도 아니었어 인연이 다 했을 뿐 찾아온 이별 참을 수 없는 슬픔 그러나 미련은 없을 거야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그 인연 그 끝이 다 했을 뿐 너희